밤은 끝나지 않아. 눈부터를 집어삼켜 눈부신 눈알에 devour the day. 내 모든 의 시작돼 이 박자에 느껴봐 나 멈추지 못해 morality play. Take a follow me into my world. Let it go, split it up, let it all through. Put the kiss in a bus, up, I'm under stress. I could've let you go if you made me dancing out there. 나를 따라왔네. Watch me spin, shake to the 음악 소리. 1초 I know. Measure up to me like a goddess. I set my mind so free. 이 밤이 끝나지 않아. 너 무대를 집어삼켜 눈부신 내 오나래 devour the day. 내 모든 의 시작돼 이 박자에 느껴봐 나 멈추지 못해 morality play. We throw a thoughts into high gain and then live through the delay telephone. 결국 계속 닿자 음악에 녹아 따라와 beat in my brain. Why don't you dance with me? Devour the day. 내 모든 의 시작돼 이 박자에 느껴봐 나 멈추지 못해.